멈춰버린 my timeline 지루해진 day and night 재미없고 따분해 뻔한 every day yeah, yeah, yeah. 스피드 속에 우릴 보면 왠지 딴 세상 얘기 같아 나만 빼고 행복해 but I'm not okay yeah, yeah. 다들 완벽해 보이는 매일 나 혼자만 로그 된 듯이 이 세상과 내 마음의 거린 So far 이건 마치 hell yeah I'm not happy yeah. 행복한 척 too yeah But I'm not happy 불행 듯이 꿈에 기뻐뻔 feed 궁금하지 않아 난 semi free 이건 마치 hell yeah Happy. 누가 진짜 나인지 이제 뭐가 맞는지 몰라 you and me Tell me what's up, what you're feeling yeah. I got trouble, trouble healing yeah. 필요한 건 오직 chilling yeah. 난 놓아줄 수 없다면 delete me 다들 완벽해 보이는 매일 나 혼자만 knockout 된 듯이 이 화면 속과 내 마음 Feed. 궁금하지 않아 난 semi